최근에 이제 구정이죠. 구정에 이제 뭐 각자들 바쁘셨을 텐데, 저 역시도 이제 구정 때 어디를 갔었냐면, 그 여동생이 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살 터울의 여동생인데, 그 남편이, 그러니까는 이제 매제죠. 그 매제가 여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청빙되어서 여주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요번에 구정 때 1년이 채 아직은 안 됐어요. 그래서 요번에 가서 서로 막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 매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 너무 힘들다고. 그 교회가 이제 여주에 있는 시골 교회인데, 그래도 뭐 성도가 한 100여 명 되고, 그래도 제법 커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구정에 내려갔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그때 오후 예배를 마치고, 그렇게 나오시더라고요. 이제 다는 아니고 이미 다 가시고 나서 몇몇 분들 봤는데, 이제 그분들의 이제 이게 옷차림이나 그분들의 말씀이나 그 아이들을 보니까는 시골교회이긴 해도, 이제 매제도 그 얘기인데 시골교회이긴 해도 그래도 여주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또 이제 괜찮은 분들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또 그게 이제 성도들인 거예요. 이제 한 그 100여 명 정도 되는데 매제가 이제 너무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힘드냐 했더니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스트레스냐고 그랬더니, 이제 1년밖에 안 되긴 했는데, 이제 교단은 우리랑 틀리긴 하지만, 이게 담임이 되고 나니까는 이 부흥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골교회는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정해져 있잖아요, 지역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가 보기에도 사람이 그 80에서 한 100명 되면 많은 인원인데, 더 부흥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이제 서울 올라와가지고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 저렇게 진짜 스트레스가 되겠구나.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제 입장에 이제 적용을 해본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는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저한테도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름교회로 같이 개척해서 함께 나가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예 아무도 없이 혼자 개척하면 10명, 20명, 30명 그렇게 되면 또 그것도 참 은혜인데, 이미 30명 정도 같이 나가서 교회를 시작하는데, 야, 이거 빨리 부응이 안 되면 같이 나간 분들도 힘드시고 이것도 본이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스트레스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그때 이후로 나가는 과정뿐만 아니라 나가서도 전도하고 이름교회가 전도를 하면서 커져가고 준비되어져가고 이런 것들이 저는 나름대로 그냥 스트레스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나름대로 해서 잠도 못 자고, 보기에도 좀 살 빠져 보이시죠? 살 빠져 보이죠? 나름대로 이렇게 잠도 못 자는 것 같고, 좀 살도 빠진 것 같은데. 네. 네. 아이들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좀 코 골고 자지 말라고. 왜 이렇게 맨날 자냐고.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은, 사람은 뭐든지 이렇게 급한 일이 생기면은 원칙은 있어요, 원칙은. 근데 원칙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해봐야 되는데, 뭔가 해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라고 성장하는 단어란보다도 교회가 자라고 성숙되기 위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성도들이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기준인데, 급해지다 보면은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이것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들도 동일하게 생깁니다. 이미 제 마음 가운데도 야, 이거 30명 됐는데, 노회에서도 그렇고 30명 됐는데, 아, 이거 잘해야 되는데, 뭔가 열심히 해서 또 전도해서 막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잘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이 이제 뭔가 내가 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으로 커져가고 변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긴 해야 되는데 주객이 전도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중세시대 때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하면,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 시대 때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요즘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답은 똑같죠. 오직 그거는 그 다음 건데,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납니까? 저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한 거예요. 저도 이제 모태신앙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만납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100% 어느 누구도 막 본인이 막 열내서 예수님 만난 분은 아무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은혜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되고 하나님이 드러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을 아는데 오직 성경만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몰몬경도 알아야 됩니다. 법전도 알아야 됩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오직 성경만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근데 오직 성경을 통하여 누구를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근데 뭐 돌과 여러 사람들처럼 오직 성경을 봤더니 석가모니도 보이고 뭐 수많은 성인군자와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더라가 아니라 오직 성경을 보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야 됩니다. 사실 그것이 또 그렇게 되어 있고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필요하냐면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솔라 그라시아라고 했었던 이 오직 은혜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었는데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죽어있는 상태가 우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은혜로만 부르신 것이 오직 은혜입니다. 그러니까는 오직 성경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종교개혁 때는 그러질 않았어요. 오직 은혜가 아니어도 공로와 선행과 물질과 또 수많은 방편들과 방법들을 통하여 은혜와 동급에 있는 자격하는 힘들이에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그때는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종교개혁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 교황을 잘 믿어도 구원을 받아, 칠성례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아, 사제들이 하는 면제부나 또 수많은 것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오직 은혜를 받아야 돼.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우리를 살리셔야 돼. 했는데도 종교개혁 당시에는 아니야. 교황도 있고 성자도 있고 사제도 있고 수많은 칠성례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오직 은혜가 아니고 오직 그 안에 오직 은혜가 아닌 공로, 선행, 물질, 업적 모든 고행 이러한 것들로도 이 오직 은혜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시대가 이 종교개혁 시대의 그 시대였고 이 종교개혁자들에 대해서 오직 은혜를 외쳤던 이야기는 죽어있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시는 누워서 죽어 숨도 못 쉬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이끄시는 방법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이 오직 은혜의 내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을 보면은 이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 다시 말하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 20장 앞절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19장 16절에 보시면은 그런 얘기, 재물이 많은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16절에 어떻게 영생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청년의 그 마음속에 있는 구원의 전제 조건과 필수 조건이 뭐였냐면 선행이에요. 선한 일.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돼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건 청년의 말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오늘날에 참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으로 예수를 만나 구원받은 자들 말고 교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예수님을 잘 모르고 말씀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선행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은 뭐냐면 선행이에요, 선행. 이 청년은 선행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선행이 맞는데 어떤 종류의 선행을 해야지 구원을 받을까가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대답할 때 아니다, 선행이 아니라 존재를 가르쳐요. 하나님을 가르쳐요. 하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청년은 선행을 얘기하고 예수님은 아니다, 어떤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본질 자체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그 청년에게 선행 중에서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십계명을 말합니다. 이러한 선행이 그럼 네가 지킬 수 있냐? 그러니까 청년이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그럼 네가 있는 가진 모든 그 재산, 이 청년이 어떤 선행이 천국으로 들여보낼 수 있는가 보다 더 궁금한 것, 자신의 재산이 있고 없고의 문제를 예수님이 건드리고 나서 이 청년이 그냥 가버리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 뒤에 베드로와 그 뒤에 있는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재밌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궁금한 거예요. 아니 저 청년도 저렇게 했는데 천국에 못 간다고 하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냐? 이것이 제자들의 말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런데도 27절 하면 또 베드로가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베드로의 질문이 이거예요. 아니 그럼 주님 우리는 우리의 버린 것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행을 최고의 행동을 하나님께 했는데 우리는 구원 받습니까? 사실은 요 부분 지금까지도 이 부자 청년이나 제자들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생각에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떠한 선행과 어떠한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은 아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장 1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의 연속 드라마냐면 19장 16절부터 계속된 드라마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20절에 우리가 잘 알죠? 포도원 주인이 나오고 하루 벌어먹고 하루 살아가는 일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뭐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청량리에 옛날에는 포도관이 뭘 먹고 사셨죠? 청량리 대부분의 분들이 먹고 살았던 직업의 생계수단 도라지. 저는 도라지를 본 적이 없고 도라지 까는 현장도 본 적이 없고 도라지를 까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식을 달아에 묶어놓은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렇게 먹고 사셨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이제 그 이쪽 팔레스타인 지방의 배경이고 이제 청량리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도라지 공장의 주인이 도라지를 까야 되는데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을 찾아가다 도라지 까는 청량리 사람들이 필요하구나 해가지고 청량리 역전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때의 노동의 시간은 아침 6시에서 오후 5시면 노동의 시간이 끝납니다. 이때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아침 새벽 6시에서 오후 5시 이후에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대부분의 관습이었고 대부분의 관례였고 생활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이 도라지 죄송합니다. 이게 비성경적인 것 같기도 한데 이 도라지 주인이 나가가지고 일꾼들을 데려오는데 새벽 6시에 일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맞춰서 새벽 6시에 나가서 그 역전에서 일꾼들을 만납니다. 도라지 가루 오겠습니까? 아, 그럼 불러만 주시면 감사하죠. 좋습니다. 임금은, 하루 임금은 한 데나리온, 약 한 8만원 그 정도 주겠습니다. 새벽 6시에 이 도라지가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6시에서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공장이 돌아가죠. 그런데 6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도라지 주인이 또 나가지고 9시, 오전 9시에 또 나갑니다. 또 역전에 나와서 도라지 깔 만한 사람이 있나 하고 또 사람을 부릅니다. 역전에서 또 놀고 있는 아줌마들이 있는 거예요. 도라지 까겠습니까? 아유, 좋습니다. 불러마 주시면 도라지 까지요. 그러면서 쫓아오는데 성경에 보면은 처음 새벽에 부른 사람만 한 데라온을 주겠다 약속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한 데라온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상당한 금액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포도원 일꾼이나 뭐 도라지 일꾼이나 우리가 하루 일하면 얼마를 받는구나, 아, 최대치가 한 데라온이구나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침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주겠습니다 하고 들어온 사람과 그 외에 네 번이나 더 들어온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상당한 금액을 주겠습니다 라고 그 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를 듣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아,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지금 늦게 가니까 어느 정도 주겠구나 그 이야기가 됩니다. 새벽 6시에 나가서 도라지 깨는 사람 불러오고 아침 9시에 나가서 도라지 깨는 사람 불러오고 12시에 나가서 도라지 깬 사람 불러오고 3시에 나가서 또 불러오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때 당시에 노동자의 임금의 노동자의 그 시간이 마지막이 오후 5시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후 5시에 도라지 주인이 또 나갑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 6시에 나가고 9시에 나가고 12시에 나가고 오후 3시에 나갔어요. 그러면은 보통 인원이 그 도라지를 다 못 가든 까지 않든 인원이 안 채워졌어도 보통 고용주의 상식이라면은 어느 정도 작업이 이미 진행이 됐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임금을 줘야 될 것이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5시에는 안 나갈 거란 얘기예요. 그들의 노동자들이 끝날 5시에 또 나가서 또 사람들을 만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6절에 한번 보십시오.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래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예수님, 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이 모였는데, 일용직 일꾼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나가보니까는 5시가 일이 다 끝나는 그 시간에도 나가보니까는 여전히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 생각해보세요. 당시에 노동자 계급은 지금처럼 마찬가지로 하루 벌어서 손안에 10만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전기세를 내지 못하고 밥을 먹지 못하고 자식들에게 먹을 걸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노동자 계급들은 마찬가지로 이 당시 때에도 여전히 이 시장에 일이 맞춰진 5시에도 여전히 일꾼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10만원, 8만원 못 벌어도 단 5천원이라도 벌기 위해서 30분이라도 일하기 위해서 남아있었던 사람들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너무 절박한 사람들인 거예요. 너무 절박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가가지고 너희들 왜 아직도 놀고 있느냐? 그러자 이 일꾼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용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에게 얼마를 줄까? 너희들 얼마 받을래? 이 얘기도 하자고 그럼 따라와라 하고 일 공장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이상한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고용주라면 이득이 먼저입니다. 이득이 먼저면 고용주가 이득이 먼저라는 얘기는 노동력이 비례를 해야 됩니다. 아침부터 온 사람은 노동력이 풀타임으로 노동력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고용주는 그 사람을 일을 시키고 돈을 벌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30분밖에 남지 않는, 20분밖에 남지 않는 상태에서 노동자를 데려와도 노동력의 한계치가 그 20분, 30분이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을 하지 않아요. 근데 고용주를 하면 안 데려와요. 그런데 이 일꾼은 데려옵니다. 왜 그럴까? 이 포도원 주인이, 이 도라지공장의 주인이 미치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천국인데 구원인데 이 포도원 주인은 미쳤던가 아니면 장난치던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이제 이 주인이 10절부터 보면은 오후 5시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일꾼을 집에 돌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부릅니다. 와서 세마여 임금을 받아가라. 근데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임금들을 사람들을 부릅니다. 아, 제가 이 8절 말씀을 빼먹었는데 8절 말씀 보십시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저만 재밌어서 두 눈을 뜨고 재밌어서 말씀을 전할 것 같은데 잘 보십시오. 아, 너무 신기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돈을 준단 말이에요. 이제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돈을 주는데 그럼 상식적으로 아침부터 온 사람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맨 마지막 온 사람부터 돈을 줬다는 얘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이 왜 이랬을까? 지금 상식이 다 어긋나는 지금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상식이 어긋난 것은 처음 온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씩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10만원씩 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서로 돈을 받은 거 보고 알고 보니까는 나 아침 새벽 6시 왔는데 나 오후 4시 반에 왔는데 나 한 데나리온 받는데 왜 너 한 데나리온이야? 나도 한 데나리온인데. 그래서 새벽 6시 온 사람들이 주인에 가서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11절에 원망하였다라고 합니다. 엄청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장난치냐고. 지금 우리를 농락하는 거냐고. 우리는 새벽 6시부터 와서 종일토록 당신을 위해서 일을 해서 수고했는데 왜 일이 끝날 때쯤 온 이 사람들과 우리는 별 차이가 없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20장 1절부터 16절의 비유의 이 이야기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14절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은 요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노동자에 있는 요 상황 가운데 있으면은 화를 낼 거예요. 왜냐면 새벽 6시부터 왔는데 1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일을 다 끝내고 샤워도 하고 이제 준비도 하려고 하니까 저기 저 출입구문에서 도라지 깔려고 들어오는 4시 반의 사람들이 들어와요. 거의 5시에 다 돼서 그 사람 들어와서 얼마 안 있을까 그 사람들이 돈을 먼저 받아요. 그래서 이 새벽 6시 온 사람이 같이 돈을 받으러 가니까는 똑같이 두 손에는 한 데나리온 일용직의 품삯이 들려져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나는 새벽 6시부터 일했지 않느냐 주인한테 얘기합니다. 새벽 6시부터 일한 대가를 달라 그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20장 1절 말씀처럼 천국은 마치 품꾼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 나간 집주인과 같은입니다. 천국은 새벽 6시부터 죽도록 수고하였다고 해서 수고한 만큼 얻어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보에도 제가 그 주보에도 썼는데 사람들은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처럼 열심히 생활하면은 죽어서 저 천국에 갔을 때 열심히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보다 더 많은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과연 그것으로 똑같이 이 세상의 그 원칙과 원리대로 똑같이 천국이 이루어질까?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 6시부터 너희들이 왔지? 그 6시부터 일했지? 6시부터 지금 오후 5시까지 몇 시간이야? 엄청 일했지? 근데 내가 뭐라고 그랬어? 너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준다고 했잖아. 네가 300시간을 하든 30년을 하든 300년을 하든 내가 너한테 한 데나리온 줄 거야 하면 그게 삭시야 라고 주인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5시에 끝나서 정말로 정말로 그날 이 주인을 만나지 못했으면 먹고 그날 먹고 살 수 없는 자식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갈 수 없는 사람들조차도 이 주인의 부르심을 받고 와가지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됩니다. 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인의 뜻입니다. 주인이 그렇게 마음을 먹었고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렇게 정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선행으로 갈 수 있는가? 모태신앙으로 자라와서 천국 갈 수 있는가? 교회 나온 지 60년 돼서 천국 갈 수 있는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14절 말씀처럼 내 뜻 안에 들어오는 자가 천국에 가게 됩니다. 저는 계속 지금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라는 설교를 계속하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공로로 인하여 구원받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또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공로로 천국 갈 수 없다면 공로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도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원리는 다른데 이 천국의 모형이 교회가 천국인 교회 안에서도 공로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는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의 내용이 됩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수고하고 세상에서 수고하고 믿음의 싸움을 전혀 하지 않으면 구원이 진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원을 허락하신 이 주인의 뜻이 실제로 어떤 한 대노가 즉 보상으로 그들에게 임하는지 맛보질 못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그 누구보다도 봉사하고 수고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들에게 주신 신앙에 맞게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참된 상급의 의미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로로 구원은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보시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건 참 신기하다라는 부분이 왜 포도원 주인은 노동자의 시간이 마감하는 5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왔을까? 왜 그러셨을까가 또 하나의 묵상이 되었습니다.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데려오셔야지 왜 아무 노동력도 이익도 발생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데려오실까? 왜 그런 자들을 구원하실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유에서 나오는 이 일용직 품꾼들은 그 한 데나리온이 없으면 굶어야 됩니다. 그 한 데나리온이 없으면 가정의 아이들이 굶어야 됩니다. 아내가 굶어야 되고 그 가정이 하루는 그냥 지나가야 됩니다. 이 포도원 주인공은 일꾼들이 있는 곳에 나가서 그들이 거니고 서성거리고 여전히 초조하고 불안한 눈빛으로 뭔가 돈 벌기 위해서 찾고 있는 그들의 얼굴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의 상황을 이해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릅니다. 일하러 갈래? 가자. 내가 너희들에게 싹스를 주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노동력이나 인간의 공로에 의지해서 부르진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가? 그 중심은 긍휼입니다. 주님은 불쌍한 자를 부르시고 가난한 자를 부르시고 병든 자를 부르시고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긍휼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를 부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부르시겠습니까? 안 부르실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는 마음이 망가진 자고 육신이 망가진 자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얽매이고 죄에 넘어진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긍휼 때문에 그것이 움직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행위로 사람을 같은 지체를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의 내용이기 바로 그것 때문에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 당연히 하나님의 영을 드러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할 때에 그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건 직장에서건 가정에서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무슨 행위가 무슨 선한 행위를 하는데 그 안에 상대방과 삶과 환경과 여건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없이 그냥 천성과 품성에 따라서 성품에 따라서 그냥 선한 행위를 습관적으로 하면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것은 선행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막 흥분이 되고 감사했던 건 뭐냐면 행위가 연약할지라도 긍휼을 가지고 행위하는 자는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긍휼이 뭘까? 인자하심이고 긍휼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품삯 한 대라면 없으면 줄 것 같은 그 사람들을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 사람들을 부르시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는 눈은 긍휼입니다. 이거는 설교이면서 이제 이 말씀은 설교이면서 광고이면서 이거는 촉구이기도 합니다. 분립개척에서 나가신다는 분들의 명단을 제가 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제 알았어요. 그분들이 누군지 마치 게릴라처럼 숨어있는 그분들이 누군지 발견해냈어요. 그런데 70대, 80대 분이 한 분 외에는 없어요. 그분은 정말 주님께 사로잡혔던 분인가? 아니면 미쳤거나? 이 광고는 아닌데 교회는 긍휼이 필요합니다. 긍휼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긍휼의 삶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긍휼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젊은 분들이 그렇지 않냐? 안 그러죠. 긍휼이 당연히 있죠.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의 긍휼은 신앙의 연륜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행위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분들과 숲하게 동행해온 삶이 그 내용이 아무 곳에나 견지기 힘듭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하기를 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70대 이상 되신 분들이 한 세 분 정도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갑자기 막 눈을 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갑자기 아래를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 눈 마주쳤다고 해서 그분이 당첨된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공로로 받지 않고 교회 안에서건 가정에서건 행위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진 않습니다. 근데 긍휼이 있다면 그분이 긍휼이 있다면 그분이 정말 긍휼이 있는 분이라면 그분의 작은 행위 하나가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흡족한 하나님의 영을 드러내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보시면서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지?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기준이 무엇인지? 내가 잘나선 건 아닐 텐데, 종교개혁 시대에 오직 은혜. 아, 구원은 내가 뭐 조건이 있어서 아니라, 나는 그냥 땅바닥에 그냥 이렇게 터져 있는 음식물 쓰레기와 같은 자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 정말로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고 싶다. 이유는 없어요. 그냥 지나가시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셔서, 그것이 그 의미가 아주 없는 것이 아니고, 그를 부르셔서 그를 살리시고 그를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다가 다시 살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똑같이 살도록 만드시는 것이 오직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할 때 긍휼이 있으셔야 됩니다. 행위가 많으시는 건 중요하지 않고 긍휼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예 한 명의 머리를 쓰다듬을 때에도 그냥 쓰다듬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내 자식을 대하듯이.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또 특별히 이름교회를 정말로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분들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미치셨거나 그런 분들이 나가시는데, 그런 분들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긍휼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나가셔서도 함께 하셔도 하나님의 긍휼로 섬기고, 또 동일하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또 그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